마시면 그대를 생각하노라. 이 거리 신촌 모퉁이에서 스쳐간 여인, 하루와 또 하룻밤을 미러로 속삭여주고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. 마지막 봄 입술에 따스한 기억, 달콤한 숨결조차도 눈 감아 생각하니 지금처럼 아프게 떠오르는데, 이름을 묻지 마세요. 스치는 바람이니까 내리는 어둠의 추억 조차도 눈 감아 생각하니 지금처럼